덮고 황홀해 반짝이는 내 각막은 담은 끝이 없는 세계 전부 뒤집혀 뒤집혀 서 있어 Turning up the party 하늘은 내 발에 사람들은 하하 내게 속에 랄라 눈부셔 baby 잊으면 shiny with the love with this carnival 사실 무서워 나 주황이는 잠 속에 취한 세계 끝아무리 타는 내 맘 But I just wanna stay 느껴져 내 말인 day stay stay 중독에 빠져 we play play play 워낙 원하는 대로 갈 때까지 가봐고 나를 가둔 carnival 다시 내 심장이 day stay stay can't control my body dance dance dance 달콤한 이 향기도 붉은빛 선금이도 즐겨봐 이 carnival 경계선 넘은 날 불러 날 모든 것이 바뀌어 모두 무너져 잠긴 마음 남아서 빠졌나 고통이 날 반겨 걸증의 향연 사실 두려워 나 거울 속에 내가 낯설기만 해 이 가면 대출한 진실 But I never escape 느껴져 내 머린 days days days 중독에 빠져 replay play play 원한 원하는 대로 갈 때까지 가봐고 나를 가둔 carnival 다시 내 심장이 days days days can't control my body dance dance dance 달콤한 이 향기도 붉은빛 선금이도 즐겨봐 이 carnival 너에게 주어진 급이 성화의 불길 주인이 될 때까지 느껴져 내 머린 days days days 중독에 빠져 replay play play 원함 원하는 대로 갈 때까지 가보고 나를 가둔 carnival 다시 내 심장이 days days days can't control my body dance dance dance 달콤한 이 향기도 붉은빛 선금이도 즐겨봐 이 carnival 난 너를 깨워 심장을 태워 내 꿈을 채워 oh, oh, oh. 난 너를 깨워 심장을 태워 내 꿈을 채워